세상에 계시니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.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일을 내게 주소서. 이내 마음 진실하니 이내 사랑 믿으소서. 그의 불행한 모든 허물을 목숨 다 바쳐 사랑하리니 도와주소서. 아직은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.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굽어보소서. 내 가슴엔 그 사람의 이름만 가득합니다. 사랑으로 생 그것으로 받으리니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 누구도 허물지 않으리. 간청하오니 소중한 인연으로 살게 하옵소서.